남기고 떠난 사람. 겨울은 아주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네.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. 아 그대 곁에 잠들고 다시 치우렵니다.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되고 싶어라. 사랑꽃이